we won't stop. When the party at and you don't stop and we won't stop. 오늘도 친구들이 왔어. Man, how you been? What's up? 여기 한 잔만 줄래? 제일 늦게 마시는 사람 술래. Can you suck in my champagne? And if you know what I'm saying, it's all 먹을 보니 시간은 금이야, 불금이야. You're there. 우린 젊기에 후회 따위 내일 조금 위험해. Hey man, you better slow it down. 다시 돌아. Back에 나갈래. 시끌시끌 분위기는 환상. 겁이 없는 멋쟁이들 꽈라. 여기저기 너부러진 old post one에 마무리는 달콤하게 디겜. 너는 빼지 않지. 가지 함께 천국까지. 맨 정신은 반지. 우린 젊기에 후회 따위 내일에 조금 위험해. Hey man, you better slow it down. 다시 돌아.